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락입니다. 벌써 4월이에요. 요즘 공기는 나빠도 날씨가 따뜻해져서 너무 좋아요. 옷을 가볍게 입으니까 마음도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봄이 와서 그런지 괜히 설레기도 하고요. 말락은 요즘 어때요? 저는 봄을 좋아하는데 제가 사는 요르단보다 한국은 봄이 크니까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요신 씨는 봄이 되면 괜히 설레요? 반반인 것 같아요. 설레는 날 반, 외로운 날 반 이렇게요. 한국에서는 보통 봄이나 가을에 유난히 외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봄을 타다, 가을을 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다들나헌 요신 안 봄을 타다. هذا التعبير يتحدث عن الأشخاص الذين يشعرون بالوحدة عند قدوم الربيع وأيضا في الخريف في كوريا يقولون 가을을 타다. 그러면 유진 씨처럼 설레지는 않고 외로워하기만 하는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가을에는 외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봄은 연애가 시작되는 계절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설레어하는 동시에 연애를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솔로인 본인을 깨닫게 될 때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계절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는군요. 한국인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에도 한국 친구들이 우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의 고전 작품을 보면 봄의 화창함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작품도 있는 반면에 봄은 생명들이 다시 태어나는 계절이지만 인간인 나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하면서 슬퍼하는 작품도 많아요. 겨울은 죽는 것 같던 식물들도 봄에 활짝 피고 얼었던 강은 다시 흐르는데 인간은 죽게 되는 존재니까 그렇군요. 초록적이네요. 요르단 사람들은 어때요? 한국 사람들처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나요? 요르단 사람들도 계절마다 감성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한국어처럼 이렇게 표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요르단도 봄에 한국처럼 꽃이 많이 피나요? هنا بتسألنا يوجين عن الأردن وأيضا تسأل كيف الربيع في الأردن نتحدث عن زهرة الدحنون وكيف أيضا يستقبل الأردنيين الربيع 요르단과 요르단 주변 나라에서 다흐눈이라는 꽃이 많이 피어요. 아네모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걸로 꽃차를 만들어 마셔요. 라벤더처럼 불면증을 고치는 데 도움을 줘요. 한국은 봄은 어떤 꽃차를 마셔요? 한국은 차를 매일같이 즐겨서 마시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봄에 특별히 꽃차를 찾아서 마시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알려진 봄에 마시는 차는 쑥차, 매화꽃차 등이 있어요. تحكينا يوجين أنه الكوريين يفضلون القهوة أكثر من الشاي ولكن في كوريا يوجد شاي سوك وأيضا شاي ميهوا وهذا الشاي له فوائد عديدة لنسأل يوجين عن هذه الفوائد سوكتا وميهوا كوتا هيونني مويا 쑥차는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좋대요. 손발이 차거나 배가 차서 배탈이 잘 나는 사람에게 좋다고 해요. 매화꽃차는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고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해 생긴 노폐물을 배출해준대요. 다키나 유진 엔노 쑥과 아이던 매화 لها العديد من الفوائد فهو مفيد للمعدة وأيضا يساعد على تنظيف الجسم من السموم القادمة من الغبار وأيضا من العديد من الأمراض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생긴 노폐물을 배출해준다니 요즘 정말 필요한 차네요. 맞아요. 요즘 정말 공기가 안 좋죠? 밖에 나갈 땐 마스크를 꼭 써야 해요. 왜 한국에서는 봄마다 공기가 안 좋아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봄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와요. 그런데 중국의 서쪽 지역에 사막이 있어요. 마치 해변에 가면 모래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중국 사막에서 모래가 바람을 타고 한국으로 날아와요. 그걸 한자어로 노랑색이라는 뜻인 황, 모래라는 뜻인 사를 써서 황사라고 불러요. 사막에 있는 모래 때문에 중국 그리고 한국의 공기가 탁하게 되는 거예요. حكينا يوجين هون عن الغبار في كوريا هذه الأيام هو من الصين وهوانغسا يقال له هوانغسا وهو غبار الصحراء الصينية. كريسو هنريك نوراكونيا 마스크도 잘 쓰고 매화고차도 마시면 좋겠네요. 혹시 매화고차 만들고 한국에서 봄에 먹는 음식이 있나요? 한국에서 봄에는 딸기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딸기는 2월 그리고 3월이 제철이라서 초봄에 딸기를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봄이 되면 딸기로 만든 음식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딸기 빙수, 딸기 샌드위치, 딸기 오믈렛, 딸기 케이크 등 점점 딸기를 사용한 음식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와, 딸기 빙수라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 전에 민트 맛 빙수를 본게 생각이 있어요. 아, 맞아요. 민트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겨울은 추우니까 민트 맛을 잘 먹지 않는데 봄이 되어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민트 맛 음식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빙수도 있지만 민트 맛 프라푸치노, 민트 맛 아이스크림 등 같은 음식들도 있어요. هنا تتحدث يوجين عن الموضة هون في كوريا وهي موضة أكل الفراولة وأيضا المنت في فصل الربيع. فمي دوميون كيونغهي دهاكيو에 벚꽃이 많이 피잖아요. 이제는 다른 곳 벚꽃도 보고 싶은데 예쁜 장소를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서울에서는 벚꽃이 많이 피는 곳이 석촌 호수와 여의도가 유명해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유명한 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서 하는 진해 군항제예요.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 동시에 벚꽃을 즐기는 축제예요. 다양한 예술 문화 공연도 열려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요. 비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공짜라서 공짜로 축제도 즐길 수 있고,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하니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هون بتحكي لنا يوجين عن سوكتون هوسو وأيضا عن يويدو وهدول المكانين يوجد فيهم بوتكوت سوكتي. بوتكوت سوكتي اللي هو مهرجان الورد في كوريا في فصل الربيع من 1/4 ل 10/4 وهو أيضا مجانا. 그래야겠어요. 가야겠어요. 저는 벚꽃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 다이어리도 벚꽃 그림을 있어요. 저도 벚꽃이 그려진 텀블러를 얼마 전에 샀어요. 네, 봤어요. 너무 예뻐요. 스타벅스에서 벚꽃이 그려지는 MD를 많이 팔던데 한국은 이런 벚꽃 상품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료도 벚꽃 이름이고, 얼마 전에 벚꽃 맛빵을 봐서 충격적이었어요.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꽃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은 없을까요? 전통 음식 중에 진달래 화전이 있어요. 진달래꽃 전이라는 뜻인데, 찹쌀가루로 흰 반죽을 만들고 진달래를 올려서 납작하게 구워요. 구운 떡 같은 맛이 난다고 하는데, 전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نتحدث هون عن فصل الربيع وأنه تباع في كوريا العديد من المنتجات الخاصة في فصل الربيع أو فصل الخريف، فصل الصيف وحتى فصل الشتاء. فمع تغير الفصول تتغير المنتجات المباعة في الكافيهات وخصوصا في ستاربكس هذه الأيام، تشيري بلوسم والعديد من المشروبات الخاصة بهذه الزهور. 찹쌀 가루로 만들어서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만들기도 쉬우니까 이번 봄에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만들면 말락이랑 나눠 먹을래요. 빨리 먹고 싶네요. 아, 유진 씨, 저번에 동생이랑 고또미 시장 간다고 했는데 갔다 왔어요? 아, 양재꽃 시장이야? 소매시장이 아니고 도매시장이라서 일찍 닫더라고요. 시간이 안 맞아서 아직 못 갔어요. 아쉽네요. 꽃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 주려고요? 예전에는 그냥 꽃을 살 때는 선물해 주려고만 샀는데 요즘은 꽃을 그냥 갖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위한 선물처럼요. تحدث لنا يوجين عن مهرجان أو عن سوق الزهور وهو في يانغزي، يانغزي كوت سيزان، سوق يانغزي للزهور، وتتحدث إنها كانت تريد أن تذهب مع أختها لتشتري بعض الزهور، ولكن لقلة الوقت لم تستطع أن تشتري ذلك، وأرادت أن تشتري زهور لنفسها. 나를 위한 선물이라니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요.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적은 돈으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인형 뽑기나 핫도그가 유행이 된 것처럼요. 꽃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돈은 적게 들지만 방에 두면 향기롭고 아름다워서 행복해지게 만들잖아요. تتحدث يوجين عن الاقتصاد هذه الأيام وتتحدث أنه ظهرت العديد من الثقافات التي تعود الناس بسعر قليل ولذلك يذهبون لبعض للأسواق مثل سوق الأزهار في يانغزي. 맞아요. 요즘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죠. 경기가 안 좋으면 화장품도 립스틱만 많이 팔던데 많이 팔다고 하잖아요. 립스틱이 화장품 중에서 저렴하고 색도 다양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립스틱만 많아요. 전 돈은 없지만 행복은 필요한 학생이니까요. 맞아요. 오늘의 주제는 봄이었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봄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알려주는 게 어때요? 봄과 관련된 사자성어 중에는 일장춘몽이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일은 하나라는 뜻, 장은 마당이라는 뜻, 춘은 오늘의 주제였던 봄이라는 뜻이고, 몽은 꿈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당의 봄 꿈?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한 바탕의 봄 꿈이라는 말인데, 인생은 덧없다라는 의미예요. 덧없다는 보람없이 헛되다, 허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따뜻한 봄에 잠이 솔솔 와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돈과 권력을 얻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는데,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 그저 잠시의 봄 꿈이었대요. 꿈속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꿈이었다니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هنا أخيرا تتحدث لنا يوجين عن إلجانغ تشونمونغ وهي عبارة مأخوذة من اللغة الصينية و إل بعنوان واحد جانغ بعنوان أرض تشون بعنوان ربيع و مونغ بعنوان حلم الحياة قصيرة كالربيع القصير لا معنى له وسينتهي بسرعة لذلك يجب علينا أن نستمتع بوقتنا 봄의 깜빡소는 곰처럼 인생은 한순간이니까 인생을 즐기라는 뜻인 것 같아요. 좋은 해석이에요. 인생은 일장춘몽이니까 우리 모두 마음껏 즐기면서 삽시다. 지금까지 김유진. ملاك يا سميدة كانت معكم ملاك شكرا